거리 하늘 아래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네.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갈길 가고 있지만 나는야 그녀 모습 놓치세야 멍청이 쫓아갔다네. 끝까지 사이로 흐르는 다리며 노란 리본으로 묶어놓은 긴 머리 상큼한 미소와 입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밋빛깔 그 입술. 이제는 말을 한번 건넬까 걱정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. 고민하던 끝에 아가씨 차나 한잔 합시다. 사랑이 이렇게 좋을 줄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.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밋빛깔 그 입술. 하던 끝에